줄 수 있는 게 없어.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. 거창한 약속, 멋있는 말도 생각이 안 나고. 부디 멀지 않은 미래에 그냥 잘해줄게, 널 지켜줄게. 흘린 눈물만큼 웃게 해줄게. 내가 별이 될게, 널 비춰줄게. 기다려진 만큼 곁에 있어줄게. 지친 하루 밖에 없어. 그 세상을 안겨줄 자신이 없어. 두 손을 잡고 지키지 못할 다짐일지라도 우리 멀지 않은 미래 내가 잘해줄게, 널 지켜줄게. 흘린 눈물만큼 웃게 해줄게. 내가 별이 될게, 널 비춰줄게. 기다려준 만큼 곁에 있어줄게. Hey. 이 위태로운 현실 속 지키고픈 한 사람. 네가 있어 내가 살아요. 이 끝이 없는 어둠 속 빛이 돼준 한 사람. 실없이 그냥 잘해줄게, 널 지켜줄게. 흘린 눈물만큼 웃게 해줄게. 햇살 좋은 어느 오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른한 그날을 그리며 지친 하 가져다 줄게.